그 시절 푸르던 니 어느 낙엽 지금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슬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입새 하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억하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입새